눈물을 닦아요. 그리고 날 봐요. 우는 마음 아프지만 내 마음도 아프다고 고개를 들어요. 한숨을 거두어요. 어차피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할 것을. 다시 찾아줄까요? 찾아줄까요?